밤새 흐려지는 꿈에 맘이 아려와 한참을 이대로 시간을 보내. 고요한 한숨이 느리게 방 안을 채우고 혼자 말을 뱉지. 같은 시간에 어디에선가 웃고 있길.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네. 별 빛도 없는 이 밤이 더 외롭게 해. 나만을 부르던 그리운 목소리 사소한 몸짓까지도 전부 기억나. Have a beautiful night. Oh, oh. My love. Love is gone. 잊혀져가는 건지 끝은 어딜까. 머물 수 없는 바람이 될까. 햇살이 두 눈이 부시게 방 안을 채워도 내 곁은 어두워. 같은 시간에 어디에선가 행복하길.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네. 없는 이 밤이 더 외롭게 해. 나만을 부르던 그리운 목소리 사소한 몸짓까지도 전부 기억나. Have a beautiful night. Oh, oh. Oh, 내 생애 전부였던